이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성도들이나 또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이걸 탐탁지 않게 생각한답니다.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0원보다 조금 못한 걸로 생각한다. 10원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하는 거예요, 구원. 전도가 될 리가 되겠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값없이 없게 생각한다. 참 이건 문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기독교 핵심 교리가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이렇게 무가치하게 후대접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전도가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아니까 아무리 구원 이야기해도 지금이 괴로워 죽겠는데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여기가 지금 지옥이에요. 내가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금 힘들고 괴로워 죽겠어요. 매일매일 죽고 싶어요. 매일 자살하고 싶어요. 그냥 그럼 뭐 그런데 여기가 지옥인데 뭐 지옥에 간들 죽었어 뭐. 그러니 구원에 대한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되겠어요?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미래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걸로만 제한시키는 게 아닌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고 일부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꾹 참고 살다가 그냥. 맨날 고난 시련 당하다가 그냥 아파하고 신음하고 살다가 죽어서야 그때 가서 이제 구원 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세요 이러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내 자신도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들고 성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뭐냐. 힘 있는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힘 있는 구원.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29절 봅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아멘 나오기 힘들어요. 난해한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오죽하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사단은 자꾸 어렵게 만들어라. 난해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렵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 와 하고 아멘 막 받아들이는데 우연히 받아들일 때 뭔가 거부감이 생겨요. 몇 가지 내용들 때문에 내가 제한된 내 이성, 내 한계, 내 계산, 내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 말씀이 어려워지고 힘이 들고 너나 그렇게 남들이나 그렇게 나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골자로 말씀하시는 게 온전한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원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상 생각하는 게 이 땅에서는 꾹 참고 살다가 그냥 힘들게 그냥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서나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금이나 받고 거기 가서 좀 살지 뭐. 이런단 말이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일단 그렇게 봅시다. 일단. 자, 다음에 설명해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땅에서도 말이야. 그들이 복을 받는다. 백배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구원 받는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구원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내세의 영생이 뭐예요?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뭘 받고? 구원 받고. 내세에서도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 백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으로서 백배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횡재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백배는 안 돼. 로또도 백배가 아니에요. 이 배수로 나가는 백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만한 여러분의 아이들 생명을 생각해봐요. 씨를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나님께 하신 일은 너무 비약적이에요. 백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백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현세에도 구원이 있다. 내세에서도 구원 받는다. 보장이 된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는 자꾸 어디다가 비중을 더 뒀느냐. 현세보다는 내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날 영적 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과 여러분 우리 육적인 것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얘기. 영혼이 잘되면 우리가 내세의 구원을 확신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구원이자 온전한 축복이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세의 복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구원도 중요하지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구원도 중요하고 현세의 축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께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잘 됐는데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가 못하다. 이게 뭘까? 우리가 육신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성령님보다도 영적이지 마라. 뭐 맨날 그렇게 영적 깊이가 뭐 얼마나 돼. 성령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그래요. 우리 육신을 가졌어, 육신을. 하나님 우리 육신을 주셨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이 있어,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이상은 일단 육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육신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너무 영적으로 가. 여러분 여기에서 내세에 영생을 주리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내세에서의 구원. 영생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전부 천국 가서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있는 분은 다 아멘하시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세에서 똑같이 내세에서 구원의 복을 받는다. 그런 자는 현세에서도 백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현세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 하나님 그 구원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족장 가운데서도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았죠.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은 우리 모델입니다. 모델. 이삭이 복을 받아서 현세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라는 말은 누가 주셨다는 얘기라고 하셨죠? 예? 100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현세적인 복을 주셨다.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그에게 현세적인 구원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이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살아라고 한 건데, 왜 우리 이거 갖고 기도 안 해요? 왜 이걸 사모하고 바라질 않아요? 저기 가면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 있어요. 알죠? 저기 방이동 쪽인가 그쪽 가면 창대교회 있어요. 교회 커요 아주. 왕성교회 알아요 몰라요? 왕성교회죠. 왕성교회. 우리 교회 바꿔서 다 있는데 거부교회는 없어. 거부교회는. 거부교회는 좀 그래 사실은. 그죠? 장로님들 우리 거부교회 어때요? 응? 그 좀 그렇죠? 이 좀 그렇다는 게 사실 또 문제예요. 거부는 좋아하잖아 다들. 그죠? 다 좋아하잖아. 꼭 물질 거부면 되나? 영적으로 거부가 되고 믿음으로 거부가 되고 우리가 능력으로 거부가 되면 좋은데 이 거부를 거부해. 이 참 이게 문제야. 이게. 응?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이게. 뭔가 이게 우리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 왜 창대교회 왕성교회 다 있는 거부교회가 없어. 참 이게요. 우리가 왜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색안경이 있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역사 이게. 우리 주집사님 거기서 3927 바꿔버려. 거부 기업으로 바꿔버려 그냥. 아멘 안 하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걸리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온전한 이 구원 받기 위해서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고 우리는 얻었고 내 이 현세에서도 왕성 창대 거부가 되는 복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요. 아, 이걸 어떻게 버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일 가까운 것들이거든. 가장 친숙한 것들이고 가장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는 예수님 말은 버리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버리라 그랬어요? 일단 먼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이 말씀이 여기 여러분 다 걸려 버리거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버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는 것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복음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쭉 나오는 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하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나와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살라.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먼저 구하고 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게 우선 조건이 되어지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상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대적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상대적이 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유형적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유형적으로 보는 가치들,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아비나 어머니나 이 모든 형제나 친지, 이 유형적인 가치가 우리가 나와 복음을 우선시한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내려온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직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도 거부감이 좀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어디 걸리냐?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 사람은 자기 걸 정말 버리기 굉장히 아까워요. 자기 거를. 버려도 될 만한 거 버리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무슨 자존심이 이런 건 더욱 그렇고 쓸모없는 것도 참 버리는 건 아까워. 코딱지를 파가지고 그것도 한참 들여다보는 게 내 거라서. 그게. 남의 거는 안 돼. 내 거는 한참 들여다봐. 만지작 만지작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다른 얘기 더 해도 뭐 안 할 거고. 내 몸에서 나가는 거 그런 거 배설물 같은 것도 그것도 그렇게. 인간 이상이 버리는 게 못해. 사실 버려야 편한 게 뭐 엄청나게 많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가족 친지 이웃 가족 친지 형제 이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최고의 가치인데. 이 버리라는 말은요.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이 버린다.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축복법칙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주 머리에 꽉 집어넣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뿌리고 심는 것이 뭘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지금 버리는 거야. 내가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린다는 것을 무가치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 친지, 아버지, 엄마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내가 심는 거란 말이야.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심으니까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가치해서 버린다고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내가 이거 심었더니 내 시간을 심었더니 내 믿음을 심었더니 내 희생을 심었더니 내 건강을 심었더니 내 가정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헌금하고 그 아까운 돈을 심는 게 나한테서 나가는 거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그 삶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보다 빨리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제일 귀한 거 뭐예요? 그렇죠? 나드 향유 그 비싼 거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버렸지. 깨뜨렸지. 그게 버렸다는 거예요. 깨트렸어. 주님.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느냐. 허비했다 보고 낭비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위해서 쓴 것이다. 나를 위해 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나한테 한 일은 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에 가든지 거기에서 기념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 깨트리고 버렸다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 주님께 나 전체를 다 드렸다는 이야기.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올인. 올인했다. 마리아는 주님께 올인했어요. 할렐루야.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이 올인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도박도 올인하는 경막 뭐 이런 거 하면서도 여러분 올인합니다. 판돈 다 걸어버려요. 여러분 내세에서 이 센세에서 백배의 복과 영생을 보는 이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축복이 쏟아지는 이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올인 안 해요 우리. 그러니까 안 되지. 가난 못 이기지. 질병을 이길 수고. 가난과 질병을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해놨는데 어떤 자에게? 버린 자에게. 올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음을 하면 올인해봐라. 기도에 한번 올인해보고 전도에 한번 올인해보고 봉사에 한번 올인해보고 헌신에 한번 올인해보고 내 뭐에 꽂히는 것에 한번 올인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도 신앙생활에 가장 혐오스러운 게 뭐냐?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마셨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님을 믿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쁨과 열심이에요. 기쁨과 열심이란 게 뭐예요? 마음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열. 마음에 불이 떨어졌어. 올인하는 거지. 왜 우리가 올인해야 하느냐? 왜 주님께서 요구하시느냐? 왜 너 다 버리고 쫓아와라? 이거 버리라는 게 무가치에서 버리라는 게 올인해라. 해봐라. 네가 정말 네 모든 걸 가지고 한번 올인해봐라. 왜 그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다 올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신 너희도 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올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요만큼 하니까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 받고 사는 거야. 부분만 드리니까 부분만 받고 사는 거예요. 맨날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은 내용을 비교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이 말은 천국이라 이 말은 믿음은 신앙생활은 뭐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말은 믿음이란 신앙이란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란 이런 뜻이라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다 버려서 그 밭을 사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닌 데서 일하다가 땡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그것을 헤쳐봤더니 뭐가 나왔어? 항아리가 나왔어. 항아리를 문을 열어봤더니 뒤로 나가 자빠지는 문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모든 진경 보석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데 평생 먹고도 살만하고 자기 대대로 자손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 이걸 발견했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건 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난 일이나 해야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 걸 만들어야지.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파트를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사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팔아버려야지. 버려야지. 내 소유를 버려야지. 그러면서 이걸 사야 되는 거지. 세상에 어떤 바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요만큼에다가 이거 얻을 게 이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붙잡으려고 이거를 내가 놓치고 사는 거.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냐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세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다 생명을 본사하고 충만하고 다 가져라. 도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엄청나 그 어마어마한 이 풍성한 풍요의 그 세계가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 내 자녀들에게 다 준다. 어떤 자에게? 올인해봐라. 믿음으로 하면 올인해봐라. 내 걸 버리나 그랬지. 소유를 팔았다 그랬지. 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쳐라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가짐. 마음가짐. 뭘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 평생 먹을 거 그것만 나와도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한다. 몇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만 생겨도 이런 짓을 안 한다. 백 배, 기약업수증이 백 배.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삭이 받았잖아. 마침내 그가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노라. 도전해 보시오. 안 팔았어. 보물 딴 적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놔두는 거야. 놔두는 거 놔두고 살아. 놔두고 그거 가지면 되는데 그냥 아, 또 일해야지. 또 개간하고 또 일하고 그거 땀 짓땀 흘려가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100배, 1000배 뭐 엄청난 게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날마다 걱정이 되고 시간마다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이 배경이 뭐냐면 한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네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부자가 잘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0.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예요? 버리지 못하고 제 길로 갔다는 이야기죠. 버리지 못하면요. 자기 길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돌이표 인생이에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염려하는 거 가지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또 염려하고 걱정. 또 넘어지는데 또 실족하고 시험 들고. 올인 안 했기 때문에. 맨날 도드리프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 인생. 바람지. 햇바퀴 돌듯이. 여러분 신앙은요. 이 땅에서 받는 우리 온전한 구원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가치를 어떤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여러분 상대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올인했잖아요. 가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올인 안 했어요. 올인했죠. 올인한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 많겠지.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있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번 뒤집어 보면 또 어때요?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나는 올인했지만 배신당하고 나는 올인했지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는 올인했지만 나는 한숨이 나오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이 세상에서 올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한 구원을 주시되 이 땅에서 백배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올인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12장 1절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렉 렉클 처음 아브라함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가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라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떠나라. 친척 아비 본토를 위해서 네가 떠나라. 아시겠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가치를 위해서 네가 버리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한번 올인해봐라. 판돈 걸어봐라. 판돈 네가 갖고 있는 거죠. 말에다 걸지 말고 화투짝에다 걸지 말고 그런데 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무한한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판돈을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상적인 것으로만 알고 미래적인 것으로만 알고 오늘은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걸어본 게 있어야죠. 맨날 세속적인 생각, 사람 생각하고 사람 바라보고 거기서 영향을 받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은 천국 갔다. 한 번 지옥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도드리피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전부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백배의 복을 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많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다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줄어드는 게 없어요. 바닷물을 아무리 퍼가봐. 바닷물을 퍼가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퍼가도 바닷물 줄어들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바닷물보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눈곱처럼 생각하는 게 바닷물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퍼가라 퍼가 제발 좀 퍼가라. 복 좀 퍼가서 잘 살아봐라 좀. 그런데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자 마지막 박해와 교마에 받는다. 여기 또 걸려요 여러분.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이런 거를. 박해 싫어하고 고난 싫어하고 시련 싫어하자.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라 해봤자 그래도 뭐 이래요. 아 고난이 유익이라 나는 고난 싫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간단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복 받는 걸 누가 시기해요? 누가 시기해? 사탄 마귀가. 박해 받지. 올인했는데 박해 받지. 교회에 한번 올인해봐요. 남편이 박해해요. 믿음 없는 남편이. 그거 왜? 그거. 시간 아깝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큰일 나죠. 박해 받지. 마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가 향유를 깼어. 남편이 없는 게 다행이지. 남편이만 있었다고 생각해봐봐. 쫓겨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아서 누구에게? 명색이 예수님이 제자인 누구? 아론 유다가. 지가 막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분노하고 막 그냥. 너 이럴 수가 있냐 막. 예수님 안 계셨으면 딱이라도 맞대랬어. 네가 이렇게 허비하고 있냐 이거. 이 가난한 사람 주지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뭐. 아직도 뭐 경제 윤리를 따져서 도덕적 윤리적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평생에도 안 풀어져. 다윗에 걸려버려.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까. 그걸 끝나 그냥. 아이 나쁜 놈. 그래 들으면 성경이 안 풀어져. 하나님 성경 뭘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풀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 다 용서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고 안 본다고. 약해서 죄를 짓는다. 다시 일어서길 원하시오. 또 받아주시오. 용납해 주시오. 하나님께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좀 내가 좀 구원, 내가 행한 이 구원, 내 일, 내가 한 일, 이 구원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떤 이유로 그걸 거부하고 하는 사람? 마치 거부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못마땅해 하잖아. 올인을 하면은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꼬드겨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박해와 겸하여 받는. 모처럼 결단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올인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단이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걱정하게 만들고 내가 과연 잘했는 일일까 후회하게 만들고 정말 그때는 왜 내가 그냥 그렇게 했을까 이게 박해예요. 이게 핍박이고 의심이 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올인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크게 가지시고 기도를 크게 하세요. 단위 높은 기도를 하세요. 이제 여러분 지경을 넓히란 말이에요. 지경을 좀 넓혀봐요. 지경을 좀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히시고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기도를 넓히시고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계적인 기도도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